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기원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사상적으로 형이상학과 관념론을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철인정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철학자임에도 정치에 대해 위와 같은 말을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국민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사람들이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한국 사회를 보며 플라톤의 말이 더욱 통렬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책사 양책사입니다. 훈쌤과 스테파니 인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예요. 와, 오랜만이다. 우리 스테파니를 또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네요. 아, 제가 박수를 받고 왔는데 다시 박수 안 쳐주시나요? 네, 안 쳐요. 왜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뭘 쳐치기는 막 이런. 환영 이런 거 없어요? 아,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 칠 만한 시기가 아니긴 해요. 예,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곳이 기존에 녹음했던 장소에서 벗어나서 농성장에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잡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기가 좀 다른 느낌? 뭐 그런 걸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네, 뭐 이곳이 이제 농성장인데요. 애기봉 등탑 대북 전단 살포 반대 및 통일운동 보복 탄압 중단을 위한 코리아 연대와 이정 목사님의 농성장입니다. 오늘 이제 12일째가 됐고요. 네. 예, 코리아 연대 11명 압수수색 대상자와 그리고 이정 목사님이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기독교회 회관 7층이고요. 여기 기독교 회관에 계시는 여기 인권센터 그리고 목정평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 많은 옆에 또 빠질 수 없죠. 그 우리 NCC 정의평화국 네. 이런 많은 목사님들께서 네. 이 농성장을 차려주시고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시대에 이런 정말 핍박받고 억압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농성장을 차려주셨습니다. 와, 제가 아멘. 예, 진짜 제가 별명이 미녀책사 아닙니까? 저는 참 이게 굳어져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언제 한번 우리 화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아, 이 미녀책사란 말을 이제 쓰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왜요?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셨나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미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참 당황스럽게도 그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목소리만 듣고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오. 예, 특히 부산에서 목회활동을 하시는 안 목사님이라고 제 목소리만 듣고 혹시 미녀책사 양책사 아니시냐고.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순간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안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이 인턴 스테파니를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턴 스테파니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인턴 스테파니 팬이라고 하시면서 되게 고무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의 가문의 영광인데요. 와. 아, 예, 진짜 저 가문의 영광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팬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다가 또 안 목사님께서 주변 목사님들께 인턴 스테파니를 막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 팟캐스트가 영상이 아니라 음성만 나가니까 자신감 있게 미녀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이 농성장에 종종 찾아오시는 목사님들께서 저를 보면서 미녀책사 양책사 이래서 내가 이제는 미녀책사라는 나의 그 예쁜 별명을 버려야 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보통 하지만 저는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네, 버리세요. 너는 그러세요. 먼저 북미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지난 10일 미 정부의 남미연합 군사훈련 잠정 중단과 북의 핵실험 잠정 중단을 주고받는 신뢰구축 조치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북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 뉴욕타임즈에서는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15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북의 의도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본다고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이 코리아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더 책임 있는 파트너로 나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또한 그 중국이 북의 이 제안을 적극 옹호하면서 미국을 현재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 논평을 보면 워싱턴의 행동은 분단된 조선반도의 신뢰 조성과 평화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제안을 암묵적 위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선이 평화적인 해법으로 내놓은 일정의 선이다 라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8일 날에 있을 싱가포르에서 방관 반민 회담을 하는데 이때 다시 한번 거론될 것이다 라고 현재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훈생께서 분석 바랍니다. 올해도 역시나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부터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배후로 북 정부를 지목을 하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조치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미국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을 요구했지만 오바마는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나 신화통신이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일에는 반관 반민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이 북미 관계 이런 대결적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초부터 오바마가 대북 제재를 밝힘으로써 또다시 이제 이런 대결 양상 작년에 이제 그 클래퍼가 방북한 이후로 뭔가 풀릴 듯한 흐름들이 연초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꼬이고 있는 그러니까 풀려지지 않은 네.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보이고 있다. 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뭐 북에서 강하게 이제 이 전쟁 연습 중단을 요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2월 말에 예정되었던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 연습이 3월 초로 한 주 늦춰지긴 했어요. 이게 어떤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실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은 어떠할까요? 예, 일단은 뭐 그 미 행정부가 뭐 지난 부시 정권 때부터 지금 오바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북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하도 들어가지고. 무덤덤한 것 같아요. 북도 그렇고 듣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쵸. 아 그냥 제재하면 제재 하나보다 뭐 은행 동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하긴 하루 이틀 제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수십 년 됐어요 지금 벌써 제가 그 얘기 들은 지가 학생운동 때부터 90년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이상 그쵸. 30년을 네. 그러니까 북은 어쨌든 이 기간 동안 대북 제재를 받아왔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해상봉쇄도 당하고 또 경제 제재도 당해서 은행 거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조건 속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북은 북대로 자기 시스템을 갖춰왔고 이제 이런 대북 제재가 과연 이제는 실효성이 있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미 행정부 내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제재가 이제 시스템 말로 이제 약발이 다 된 지 오래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제재한다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하는 것이 북정찰총국, 그리고 광업개발공사, 그리고 단군무역회사 세 곳과 개인 10명에 대해서 네. 금융거래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정말 구태의연한 하나만한 대책이다. 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북에 대해서 고립 압살 정책들을 써왔는데 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제재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제재에서 좀 더 나아가면 군사적인 제재인데 네. 어쨌든 한미 합동 군사 연습도 하고 미일란 삼각 군사 동맹도 하고 이런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지는 것이 흐름이거든요. 네. 그것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라크에서 이라크 침공으로 가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지난 2000년도 초반에 부시 정권 때 보여줬는데 네. 이 북도 사실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에서 군사적인 압박 지금은 그런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네. 군사적인 압박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서해 해상에서 또는 네. 동해 해상에서 계속 군사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군사적인 도발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합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이런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그냥 경제 제재만 하겠다고 집권 내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가 그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이 아니라 그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현재 준비 중인 각종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에 통과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크다라고 분석하는 그 언론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로 했던 얘기가 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하고 뭐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차관보가 청문회에서 그 수사적 의미로 강경한 대북 입장을 밝혔을 뿐 행동적 조치 자체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인 대북 제재 강화인가 아니면 공화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그냥 입장인가 성격이 더 큰가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혼쌤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그런 뭐 경제 제재 정도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미국의 북에 대한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 얘기를 해왔듯이 첫째는 미일남 삼각 군사 동맹, 그리고 둘째는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구축,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그동안 닥터 스테판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 이거는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이 끊임없이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전략적 과제고요. 네. 이 전략은 현재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일남 삼각 군사 동맹도 지금 완성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를 해서 아베와 같이 손을 잡고 과거 문제를 털고 군사적인 합의 그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방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이 군사 동맹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과제인 미일란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통해서 그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이것이 이제 무르익고 특히 이제 미일남 그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만 하면 이제 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방일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방일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래서 올해 관심의 초점이 이제 박근혜 행보가 주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내세워서 큰 힘 들이지 않고 군사비나 이런 거 큰 지출 없이 군사적인 지배력만 강화하면서 밀란 삼각 군사 동맹을 구축하고 그 힘으로 주변국들인 필리핀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주변국들의 힘을 얻고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결성해서 국가 대응하려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과 더불어 미국은 그 유엔을 내세워서 지금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인권 소동을 벌이면서 이 군사적인 행동을 위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군사적 행동을 가져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나아가진 못하고 있다. 왜냐?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북과 러시아와 중국이 또 동맹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북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것은 이런 시도들은 하고 있지만 그 군사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제 제재만 외쳐대고 있는 것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럴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만 계속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군사적인 행동이란 것은 힘 대 힘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변인들이 언론으로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행동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데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힘과 힘의 대결에서 결국 미국이 아직까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는 조금 밀당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사실 밀당이라는 것도 어느 한쪽이 주도권이 잡혔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건데 밀고 당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네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제 닥터 스테판에서는 오픈 트랙, 클로즈 트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오픈 트랙에서는 마치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막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뭐 어쩌겠다 저쩌겠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에 진짜 군사적인 힘의 우위에 섰다면 이미 이라크처럼 또는 중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군사적 행동으로 나아갔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미국이 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으르렁거리기만 하지만 지난 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그 이전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이어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월 20일인 오늘 그 10만 장의 대북 전단 살포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네, 새벽에 뿌렸다고 해요? 네. 참.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 초부터 벌써 두 번째 전단 살포예요. 그러니까 1월 5일 날 전단 살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에서 130여만 장의 그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마주앉아 대화할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1월 6일 날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어요. 어떠한 판결이 있었냐면 그 국민의 신변 안전에 위험 요인이 생겼을 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1월 8일 날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월 15일 날 통일부 정책협력관 국장은 박상학에게 전단 살포 자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상학은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과 그 영화 인터뷰 있잖아요. DVD를 얼만큼을 마련할 건지를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이죠. 1월 20일 날 10만 장의 대북 전단 살포가 진행이 됐고 근데 이 대북 전단 살포 풍선 안에는 그 영화 인터뷰의 DVD 및 USB가 없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에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녹음 시간이 3시쯤 되다 보니까 아직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 예정된 내용은 뭐였냐면 이들이 무인 비행체인 드론을 이용해 북한의 전단을 살포할 방안 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일 텐데요. 3시 30분에는 이러한 그 탈북단체의 그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 바랍니다. 드론 얘기는 저 처음 들었는데 되게 비싸지 않나요? 드론 그거 군사무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드론을 살 돈이 있어요? 네, 알고 보니 돈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이야. 대북 전단 살포하는 그 풍선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이 든대요. 그래요? 예. 그 풍선 하나에 보통 몇 장이 실리나요? 대북 전단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풍선을 하나 제작하는데 10만 원가량 들고 그거를 10만 원을 거의 한 100만 장 정도를 뿌린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그 자금줄이 뭐 이따가 훈쌤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실제 그 미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인권재단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러한 탈북단체를 뭐 지원하거나 뭐 인권운동을 한다는 그런 재단들이 지원을 하고 실제 그 지원을 받기 전에 탈북단체에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실제 그 공모 사업의 내용에 맞게 그 전단 살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대북 전단을 뿌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 공모 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그 인권 재단과 같은 그런 재단의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권 재단 여러 재단들은 사실상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적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적대 국가들의 내부 공작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네. 많이 그동안 활용이 되었었고, 예를 들면 뭐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이라든지 뭐 과거 이제 이 냉전 때는 뭐 소련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런 내부 적대 국가들에 대한 와해 공작을 위한 그런 기금용이었죠. 사실 뭐 영화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북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면서 그 북의 와해 공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자금으로 인권 재단들이 지금 쓰이고 있다, 돈들이. 네. 그래서 네. 막대한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뭐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최근에는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대북 전단 살포도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처럼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전쟁 행위다라고 이제 언급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풍선에 이제 어떤 군사적인 무기 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남의 영해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전쟁 행위인데 그것이 뭐 풍선이 됐든 종이 비행기가 됐든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가 다 전쟁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인이니까 자동으로 사람이 타지 않고서 이제 남의 영공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것을 뿌리겠다는 것인데 북에서는 틀림없이 이것을 전쟁 행위라고 간주하고 아주 심각한 군사적인 도발로 아마 간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운동에서 저는 이제 이 박상학이라는 사람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박상학은 99년도에 탈북을 한 탈북자예요. 2005년도부터 이제 북한 민주화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탈북자들을 끌어모으고 이 반북 인권 단체들을 만들고 나가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운동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공적으로 이제 이 박상학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2013년 하빌이라는 인권상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진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부시 전 대통령과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 부시 정권으로부터 아주 이 목숨을 건 인권 운동가 극찬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북에서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뒤로 이 통일부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일부가 이제 박상학한테 찾아가서 애글복글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협조 요청. 아니 우리 코리아 연대도 좀 협조 요청을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종 목사님께도 협조 요청 좀 하지 왜 그렇게 공안 탄압을 했을까? 그 통일부가 그 콧대 높은 통일부가 박상아한테 찾아가서 이 일개 단체 대표인데 네. 가서 이게 어떻게 대북 전단 이거 안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의 정말 황당한 모습 쩔쩔 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따른 박상아의 반응이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그 인권 재단이 들어오면 상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박상아이 물론 탈북자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단체인 인권재단의 네.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명박 정권 때 보면 이 막 그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이명박도 비판을 해요. 이 박상학이. 그러니까 뭐 똑바로 못한다 이거죠. 소위 말하면 그 예전에 보면 이제 하태경이랑 대판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지난해였죠. 집권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뭐 하태경이랑 대판 붙어가지고 여기 시점마다 이제 이런 거죠. 진짜 똑바로 못한다고. 과연 이제 이런 박상학의 배짱 이런 멘트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박상학은 이 정부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미국 소속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 박상학을 지원하고 이렇게 박상학이 선을 대고 있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닌 거예요. 예. 오히려 뒤에 미국 있다. 예, 미국선이다. 네. 좀 더 이야기하면 미국의 인권재단, 또 그 뒤에는 이제 미국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선에서 박상학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런데 그 박상학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탈북단체들이 전부 다 그 미국이 등 뒤에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아, 예. 이게 그 시사저널 1204호에 실린 기사예요. 2012년 11월 15일 기사인데 예, 예. 그 탈북단체나 대북 매체들의 가장 큰 돈줄이 미국인데요. 그 미 정부가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국내 탈북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금이 비영리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 NED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 국립민주주의기금은 사실상 국무부 산하의 기관이래요.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민주주의 기금을 받으려면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당시 열린 북한 방송, 그리고 자유 북한 방송, 데일리 NK 등의 단체가 그 매년 국립민주주의 기금에서 자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박인우 데일리 NK 대표가 우리는 올해 14만 달러, 그러니까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그러면 단체별로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금줄이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미국 말을 안 듣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자금줄은 아까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미 국무부 산하의 기관이고 그리고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상학뿐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마다 이제 북한 인권 주간이라고 네. 매년 개최를 해요. 그때 오는 사람이 수잔 솔티라고 북한 인권 주관을 주관하는 그런 대표로서 미국으로 또 오는데 네. 북한 인권 운동가로 이제 이름을 미국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인권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네. 북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대북 전단 그리고 반북 운동 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펼쳐왔다. 그런데 이제 박상학 입장에 봤을 때는 미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이 박근혜 정권의 이 하수인들 하태경 의원이나 네. 또는 통일부나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꼬깝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대북 산든 너네 똑바로 못해 뭐 이런 식의 맞아, 맞아. 호통도 치고 이런 네. 모습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이 박근혜 정권의 늦대없음 이런 모습들을 사대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 정말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박상학이 이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지금 최대 역대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정윤의 게이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출구를 대북 하해 정책으로 어떻게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나서서 계속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해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 뭐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화해 정책 어제도 뭔가 큰 거 발표했잖아요. 뭐. 그렇죠. 이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큰 건들은 막 그냥 보따리로 그냥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거다.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대북 전단 또 살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벌어질 때마다 계속 초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드디어 미국이 박근혜를 버렸다. 예. 안 그 박근혜를 진짜 끼고 가려고 하면 네. 그렇게 초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박근혜가 요청을 하면 우리 네. 좀 해줘 이렇게 하면. 그래 해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계속 그런 박상학 같은 사람들 내세워서 네. 박근혜 정권이 대북 화해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방해를 네.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측면으로 저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계속 미국의 방해가 있네요. 지난해 아시안 게임 이후에도 좋은 그렇죠. 화해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또 망가뜨린 게 대북 전단 살포였죠. 그렇죠.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이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참 고달픕니다. 왜 고달프신가요? 저 오늘도 1인시 하고 왔어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어요? 광화문 칼바람이라고? 어떤 바람이길래?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화문 옆쪽에 그 경복궁이 있고요. 그 경복궁 뒤에 인왕산과 북한산이 있잖아요. 네. 예, 산바람이 와우. 이렇게 쭉 내려오는군요. 예, 그리고 거기가 또 광장이다 보니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확실히 추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1시간 1인 시위가 무슨 몸에 그렇게 고달프겠어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광화문 칼바람이라고 한 건데 근데 대북 전단 살포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되잖아요. 1인 시위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1인 시위할 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안 탄압 받고 있는 걸로도 1인 시위 해야 되죠. 그리고 매번 사안이 그렇게 바뀌는데 얼마나 해야 될 싸움이 많습니까? 해야 될 실천이 많고.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의미도 있고 해서 1인 시위는 하는데 아, 짜증나는 거예요, 솔직히. 뭐, 근데 세상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뭐 그러면서 좀 더 투쟁력이 높아진다는 긍정성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이유가 기사로 10만 장을 날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 짜증이 나죠. 아,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지. 어제 대북 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미 대사관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진보진영이 정확하게 타겟을 바라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미 대사관 앞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대북 전단 살포 배우는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전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도 사찰받은 것 같다고 감치당한 것 같다고 그러는데 과연 시민단체 대표를 사찰을 못했을까 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이 시국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자주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럴 권한도 없고 맞아요. 실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런 박상학과 같은 인물들을 다룰 수 있는 국내 정치인들이나 또는 권력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저급한 사람에 의해서 힘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온 국민들이. 근데 원래 능력으로가 아니라 힘으로, 그러니까 능력으로 사람을 소위 말해서 지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일수록 본인이 누구보다 힘이 딸리는지를 또 체감해요. 그 사람들을 동물적으로. 만약에 박상학과 같은 그런 탈북단체, 미국의 등을 업은 이런 탈북단체를 사찰하는 순간 그건 싸우자는 소리거든요. 니네가 감히 나의 수염을 건드려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은 사찰해요. 전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사찰한 이유는 너네랑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자, 금방 그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또한 소위 말하는 북인권을 위해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가 이제 자신 쓴 북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자서전 내용이 일부 거짓이라고 시인하고 관련 활동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미 워싱턴포스트는 17일 신동혁의 자서전 집필자인 블레인 하든의 말을 통해 신 씨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죄송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신동혁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나는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고 억압받는 주민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노력과 사업을 계속할 수도 계속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이 유엔을 움직여서 북인권을 명분으로 북의 체제를 흔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쓴 게 바로 신동혁 씨가 쓴 정치범 수용소라고 해요. 근데 또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그 신 씨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북미 관계가 군사 대결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전에서도 변화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분석 바랍니다. 예, 뭐 이거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탈북자들이 쓴 진술에 근거한 그 그 유엔을 앞세워서 북인권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의 인권이 심각하다. 그래서 북과 북의 인민들을 고리 갈라놓고 그리고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네, 그런 지금 정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유엔에서 북인권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제재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발표한 그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기가 쓴 이 진술들이 다 이제 다는 아니죠. 근데 일부 거짓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유엔에서 이것을 근거로 인권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 근거 자체가 허구다라는 거예요. 네.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동안 이 인권 보고서를 썼고 근데 웃긴 게 이제 유엔에서는 그걸 또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꼴이 우습게 됐네요. 유엔이 완전히 그냥 먹칠을 한 거죠 지금 이번에. 얼굴에 먹칠을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언론들이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신동혁 씨의 진술은 이제 향후에 이제 그동안 미국이 치유했던 전 세계 여론전에 있어서 그 여론전의 근거가 되는 인권 보고서의 신뢰 문제로 접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하려는 기도들이 완전히 파탄 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축으로 본 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 이거는 발표된 건데 네. 작년에 발표한 미 CIA의 고문 보고서가 네.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유엔을 좌지우지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각국들 상대로 네.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인권 보고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들 취해왔는데 네. 그 근거들이 바로 이런 고문이나 거짓 진술 또는 조작 공작 이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네.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폭로가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각국 세계 여러 나라들이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신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프레시안에 자유대안이 나를 고문했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요. 아,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인터뷰를 하신 분이 이제 김관섭 씨라고 하는데 올해 나이가 81살이세요. 네, 이분이 이제 북에서 이제 귀순을 하신 건데 북에서 내려오자마자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본인이 간첩이란 걸 시인을 하고 난 뒤에 국민으로서 살아간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자유총연맹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초두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41년 전 고문 후유증이 아직도 괴롭힌다. 하지만 그는 고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분단 체제에선 인권보다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라는 문장이 나와요. 본인은 북한군 장교였지만 뭐 간첩으로서 내려왔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이 힘들어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고문을 하고 내가 간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고문이 멈추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분이 남에서 아는 분들이 고문관이었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관들이 자기 딸 자식, 아들 자식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면 청첩장을 받았으니까 예. 축의금을 들고 또 가는 거예요. 본인은 당시 고문을 당해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기사에 나와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게 밝혀졌다면 나한테 네.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네. 이 탈북자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있었던 유호성 유가리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출제 남에 정착을 했지만 결국은 언제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안보기관, 공안기관에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고문하고 조작하고 교육시키면서 네. 정권의 어떤 이 먹잇감으로 정권이 이용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남에 정착을 한다는 거죠. 또 정착하면 이제 그런 체제도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을 뿐더러 네. 언제든지 이런 표적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 실제로 예. 탈북자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정원 산하에 있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내 신문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유가려 씨도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 합동신문센터에서 감금돼서 계속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합동신문센터가 명목상으로는 그래 뭐 탈북자가 실제 간첩으로 왔는지 그냥 왔는지 어떻게 아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안에서는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방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간첩이 아닌 사람도 간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곳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탈북자들이 과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서 짧게는 보름 길게는 6개월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사상 검증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부 사람들은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탈북자들의 인권도 물론 문제겠지만 이들이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문이 듭니다. 자, 국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먼저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 생각하면 다들 웃음 나오시죠? 네. 웃고 시작하죠. 근데 그 신년 기자회견 후에 반응을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지율이 35%로 폭락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욱 재밌는 건 핵심 지지층인 50대와 대구 경북마저 등을 돌린 걸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자세하게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욱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그 문고리 3인방의 교체 불가 입장. 그리고 정윤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제 사실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 이것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지지율이 크게 하락됐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정윤의 국정 개입과 뭐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등을 이제 비호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김무성 쪽지 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바로 다음 날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른바 김무성 쪽지 파동으로 인해서 정윤의 게이트 등 국정농단이 이제 재점화가 되었는데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건 파동의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적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쪽지가 언론에 등장합니다. 이는 이준석 비대위원이 음종한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문건 파동의 배우가 김무성과 유승민이라는 말을 듣고 이 내용을 김무성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음종한과 이준석과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음종한의 입장을 보면요. 18일 술자리에서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도 간접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 이준석의 입장을 보면 마지막에 배우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버릴 정도로 대화가 길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없고 대화 내용을 읽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음종환이 김무성과 유승민을 배우로 지목했다라고 이제 이준성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은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 파동 배우에 자신이 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 6일날 처음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것들이 미쳤나 청와대 애들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화를 냈고요. 12일 날에는 청와대 조무래기들이란 표현을 쓰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화가 났겠지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격이 드러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인물인 김성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데 청와대 사람들이 계속 삐딱하게 쳐다본다면 김 대표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김무성 수첩파동과 관련해서 그 청와대의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 공작 의혹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현재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바랍니다. 지난해 이제 그 정윤의 게이트를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윤의 게이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정윤의 게이트가 이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기점으로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문건들이 도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제가 딱 떠올리는 영화 대사가 이런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러네요. 그 대사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정윤의 문건 파동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로 한 그 정윤의 관련된 내용인데 그 조홍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일단락 됐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 수사 결과 이제 그렇게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것은 이제 정윤회의 승마 인사 청탁 비리 사건인데 네. 사실 근데 그 뭐 결과 뭐 해봤자 뭐 나오겠어요? 결과 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내부 교발한 유진용 그 전 문화체육부 장관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중간 수사 발표니까 이제 나머지 그 승마 관련된 비리 그것만 이제 수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결과는 뻔해요. 근데 사람들은 권력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지만 네. 민심이 아까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심은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심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구속되고 끝난 듯 보이지만 정윤의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를 믿는 사람들은 정윤의 게이트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두 배나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풍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마치 이제 예전에 그 소동료로 막 이렇게 사람들의 민심을 흔들었듯이 네. 이 풍문이라는 게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치 끝날 듯처럼 보이는 이 정윤의 게이트가 이제는 이제 이 김무성 수첩 파동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청와대 내부 문제가 이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네. 당의 문제로 이제 확전이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십상시라고 분류되는 음종환 그 행정관 네. 십상시 중에 한 명이죠. 네. 예. 밝혀졌어요 드디어 한 명은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군지는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안봉근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2번 타자 안봉근의 네. 비서관 출신인 이동빈 행정관이 네. 이제 이번에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의 배우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는 것을 지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윤회를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네. 그리고 십상시들인 이제 이 사건의 배우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겉으로 공개됐고 결국은 정윤회와 박지만의 대리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번 그 정윤회 게이트의 본질은 정윤회와 박지만의 대리전이다. 그런데 그 대리전 양상이 결국은 정윤회의 승, 그리고 박지만의 패배로 끝난 듯 보였으나 네. 그 대리전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와 김무성의 대립으로 확전이 돼서 이게 전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그 청와대 내부 대립이 청와대와 당으로 퍼져가지고 박근혜와 김무성이 이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은 박근혜 줄을 서고 또는 김무성이 줄을 서고 줄을 서서 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네. 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친박계와 비박 또는 반박계가 그 분열을 점점 가속화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앞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뭐 경제를 살릴 때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오는 개헌에 대한 요구를 한풀 꺾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개헌 본물론을 앞장에서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김무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건 파동의 배우로 지목이 된 상황에서 게다가 김무성계로 분류되는 그 김성태 의원의 의미심장한 말, 즉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한 말, 그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김무성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개헌을 가속화시키는데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명분을 쥐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개헌도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김무성의 정치적인 멘트 포지션은 실제로 이제 박근혜의 반대편에 서서 네. 그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첩 파동을 보면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카메라들 다 김무성이 이 정치 구단인데 그 뒤에서 카메라를 그 찍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이거를 스스로 폭로한 것이죠, 사실상.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비박계와 친박계의 분열, 그 속에서 이제 박근혜의 고립, 네. 이것은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 계속 드리지만 박근혜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를 비롯한 청와대 일부 그리고 당내에서는 누가 있어요? 뭐 친박계 일부? 그쵸. 뭐 그 정도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과정에서 그 외에는 전부 다 지금 다 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심지어는 친인척인 이 박지만 동생까지도 지금 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윤회만 믿고 있다가 그리고 정윤의 문고리 3인방이 끌려다니다가 네. 모두 이제 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박지만 등의 이 가족, 친인척으로부터 고립되고 또 당에서도 고립이 되고 네. 또 전체적인 정치적으로 나아가서는 뭐 지지율 보시다시피 민심으로부터도 고립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립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가 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레임덕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 눈물겨운 사랑이네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제 주변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근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을 했고요. 근데 또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대면 보고를 하지 않냐. 왜 서면 보고나 전화 보고만 하고 대면 보고는 하지 않냐.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도 요구하면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기자에게 청와대 출입기자라면서 뭘 잘 모르네요.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줬어요. 네. 근데 그 대면 보고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원래 그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대면 보고를 하지 않는 연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근혜가 실제로 대면 보고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시하고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서면 보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제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과연 그게 박근혜가 보는 건지 아니면 누가 보는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근데 대면 보고 같은 경우는 1대1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면 보고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욱더 그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론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러한 정황들이 참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예. 저하고 정치적으로 명백히 반대편에 있어도 유능한 사람으로 보고 싶은데 이러한 정황들이 무능하다는 거 확신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예. 네, 이런 관점에서 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일종의 장식물이고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들이 청와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들을 교체하지 않은 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상당히 또 청와대 직접 관여를 했었고 상당히 일리 있는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남북관계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그 통일부에서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칭 남북결의 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요. 그리고 또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원칙으로 남북 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5.24 조치를 자연스럽게 해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된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대화를 통하라고 그랬는데 그 진실이 무엇인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쿤쌤 그 북이 원하는 그 진실로 대화에 임하라고 할 때 그 진실은 물론 뭐 이런 5.24 조치 해제나 경제 분야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공안 탄압을 중단하는 거 이게 오히려 진실에 더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진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이죠. 예. 박근혜는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화법이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장밋빛 청사진, 남북의 뭐 철도를 이어서 뭐 대륙횡단 철도를 만들겠다는 둥둥하면서 이제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도 네.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고 또 공안 탄압, 뭐 공안 몰이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이번에는 뭐 민변, 뭐 민원연 이런 그리고 종교 단체 네. 탄압하는 네. 근데 이런 공안 탄압을 계속적으로 확전을 하면서 네. 올해는 대북 화해의 해로 분단 70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네. 얼마나 진실되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년사에서는 실제로 이제 진실된 그런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 네. 네, 그에 맞춰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지금 1월 달에 올 한 해 이제 대강을 발표하는 신년사를 비롯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진실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역행하는 짓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는 공안 탄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리아 연대와 이정 목사님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네. 민변, 민원연 이런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공안 탄압에 노출되면서 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네. 그런 자기에 반대되는 단체들을 계속적으로 종북몰이 공안 탄압을 하면서 네. 어떻게 북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화해협력이라는 단어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이 네. 엄동선안에 이 박근혜식 유체이탈 합법에 대해서 정말로 네.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농성 12일째라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건강이랑 일정 수행하시는 데는 괜찮으신지. 예, 뭐 앞서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교회관 이 역사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과 같이 사회에서 핍박받고 소외되고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들 위해서 받아주신 이 역사적인 유서 깊은 곳에서 목사님들과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곳 기독교 회관이 바로 87년의 명동성당이지 않나 싶어요. 그 명동성당에서 결국은 이 87년 6월 항쟁으로 확산되는 네. 하나의 어떤 기지, 전진기지 네. 같은 그런 거점 역할을 했는데 이 기독교 회관이 명동성당 그리고 조기사와 더불어 민주화의 성지로 네. 일컬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강기현 유서 대피 사건 그리고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 시대의 이런 양심적인 그 폭로들을 네. 이곳에서 했다는 것이죠.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기독교 회관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도 30여 년이 지났지만 네. 근데 그런 흔적들과 그다음 분위기 그리고 그 온기들이 네. 이 저희들한테 그대로 전해져서 네. 그 기독교회관의 12일째 농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전달이 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네. 농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공간이 편안하게 그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집이 아니라 타지에서 여러 날을 보낸다는 건 사람의 몸을 축나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여기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꿋꿋하게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투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 싸움이란 이렇게 꿋꿋하고 그리고 낙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도 저 또한 이런 경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싸움이 임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농성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두 번 반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은 한 번은 비극이고 한 번은 희극이라고 표현을 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번에 제가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아직도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탄식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기독교 회관이 역사적인 곳인데 또다시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역사가 두 번이 반복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큰 줄기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유신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부활인 건데 두 번째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은 네. 분명히 결국 좋게 끝난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농성장을 오면 그런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아직도 커다란 역사의 줄기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해나가실 거니까 네. 라기보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좋습니다라고 끝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마땅히 끝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강물이 흐르는 걸 보면요. 그 흐름이 거센 지역에서는 강물이 역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막 역류하기도 하고 막 사품처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강물인데 중간중간에 회오리가 치고 그리고 역류를 하더라도 결국에 그 강물의 종착지는 바다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공안 탄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농성, 이러한 것들이 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라고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강물은 역류해도 바다로 가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싸움도 역사를 정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지금이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친인척으로부터 고립되고 또 당으로부터 고립되고 또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국민들 민심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것을 탈출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출路가 없어요 지금. 네. 결국 이렇게 고립된 박근혜 정권이 민심이 폭발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87년 6월 때처럼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하야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나. 이미 지금 마지막 열차가 지금 떠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인내하고 인내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족 공조인가? 네. 아니면 외세 공조인가? 네. 그 선택의 길에서 물론 이제 미국의 끊임없는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결단과 선택은 그 정권을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결단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마지막 열차가 지금 떠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또 지켜보면서 네.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네. 그래서 당장 이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합동 연습을 중단 선언을 해야죠. 그럼요. 그렇게 선언하고 대북전단 살포하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이 박상학과 같은 매국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네. 그리고 5.24 조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남북관계 신뢰를 위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엄청난 민심의 이 촛불의 전진기지가 바로 이곳 기독교 회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훈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가련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벌 중에 하나가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거라면, 반대로 아주 열심히 정치에 참여를 해서 그 저급한 사람들이 가하는 이 혹독한 지배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벗어나고 더욱더 나아가는 길에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턴 스테파니 오늘 이걸로 마칩니다. 하나, 둘, 셋, 끝!